안녕하세요. 홍성필 목사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현재 일본 군마현에 있는 이카호 중앙교회 그리고 세계선교 군마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는 www.ikahochurch.com www.ikahochurch.com입니다. 이곳으로 오시면은 저희 교회에 대한 안내 말씀 그리고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팟캐스트와 팟빵을 통해서 음성으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제 주일 설교 말씀을 텍스트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교회 메일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메일 주소는 ikahochurch@gmail.com, ikahochurch@gmail.com입니다. 이곳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직접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주에 또 귀하게 선교 후원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유미님, 주님 사랑합니다님, 주비전교회님, 한희정님, 황석님, 박용우님, 오현성님, 그리고 무명님께서 귀하게 선교 후원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과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교회에 선교 후원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위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먼저 한국에 있는 은행이죠. KB국민은행입니다. 계좌번호는 079-21-0736-251, KB국민은행 계좌번호는 079-21-0736-25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은행으로 직접 섬겨주실 분들을 위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먼저 군마은행입니다. 일본에 있는 은행이에요. 지점번호는 190, 계좌번호는 1992256입니다. 군마은행 지점번호는 190, 계좌번호는 1992256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초은행이에요. 일본의 유초 우체국 은행입니다. 기호는 10450, 번호는 35644801, 그리고 지점 번호는 048이고요. 이름은 혼손비르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은행이고요. 기호는 10450, 번호는 35644801, 그리고 지점 번호는 048, 이름은 혼손비르흐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미자립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후원해 주시는 이 선교 후원이 정말 실질적으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많은 관심, 많은 섬김,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강의 58번째 시간으로서 사랑으로 이루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가을이 되면은요, 여기저기서 이제 단풍 소식이 들려옵니다. 올해의 경우는 저희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특히 자연이 넘치는 이곳 군마현의 경우를 보면은요, 조금만 나가도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 특히 화려한 것은 뭐 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한국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일본은 뭐 벚꽃이 일본의 국화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벚나무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은요 뭐 시내라고 하더라도 뭐 여기저기에서 아주 그냥 화려하게 자태를 자랑하는 벚꽃들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 계절에는요 정말 좀 어디를 찍어도 좀 과장을 하자면은요, 뭐, 눈 감고 대충 이렇게 뭐, 셔터를 찍어도 멋진 사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은요, 마치 그와 같은 풍경이 떠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로마서 어디를 이렇게 일부를 도려내 본다 하더라도 마치 봄철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곳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어디를 보더라도 정말 진정한 복음 중에 복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도 보십시오. 이 말씀 또한 진정한 복음 중에 복음, 주님의 말씀이 넘치는, 주님의 마음이 넘치는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른바 법치국가라고 하는 곳에서는 거기 법치국가라고 하는 곳에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자유와 평등 사회, 그리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믿기 때문에 많은 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많은 법들을 만들고 행정부에서는 이 법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법부에서 이제 이를 판단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너무나도 부족해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는 것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즉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모두 다 충족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일거수일투족이 죄에서 시작해서 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이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때까지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들은 그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아라, 저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하면은 벌 받는다, 저것을 하면 벌 받는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자꾸만 무거운 짐들을 지우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요, 소망은 고사하고 아주 그냥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자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진정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와 같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이제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는 그때까지 진짜였던 척을 했던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권위들이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한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전하지 않는다. 뭐 이제 이렇게 퍼뜨리고 다닙니다. 말하자면 유언비어를 이렇게 퍼뜨린 것이지. 오죽하면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들이 한 말은 아, 예수님이 마귀 사탄의 힘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한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예전에 저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건 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요. 제가 이제 학교를 갓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인데, 그때 직장에서 처음 근무, 첫 직장에서 이제 근무했던 부서가 기획실이었거든요. 보통 기획실은 사장실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당시 저는 입사한 지 몇 개월 안 된 정말 그야말로 아주 말단 신입사원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무실에서 앉아서 이제 근무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쓱 들어오시더니만, 누구한테 뭘 물어보거나 하는 것도 없이 곧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장실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날은 사장님이 이제 그 외부에 나가 계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비서도 자리를 비우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노인네 한 분이 이렇게 들어와서는 텅 빈 사장실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쓱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 그때 모습도 기억을 해요. 이렇게 그냥 쓱 이렇게 저 앉아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쓱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저는 그냥 멍하니, 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제 그럴 새도 없었어요. 그냥 뭐 멍하니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바로 옆에 부서가 이제 기획실 옆에 이제 관리부라고 하는 부서가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선배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홍정필 씨, 가만히 보고만 있지? 뭔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정필 씨 빨리 가봐. 이제 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그 사장실에 들어간데 빨리 가봐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저한테 다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황급히 사장실에 가보니까, 그 사장실에 보면 이렇게 그 사장님 이제 그 근무하시는 이제 책상이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보면 이렇게 뭐 손님 접대용으로, 아니면 회의용으로 이렇게 뭐 소파가 이렇게 좀 놓여져 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상석이 있고, 좌우에 이렇게 소파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근데 이 나이 든 할아버지가 이 가운데 딱 앞에 있는 상석, 거기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저 어이가 없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아니, 나이 드시고, 뭐 양복도 입으시고, 이제 그런 분인데, 다짜고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끌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분을 제가 보고요. 사장실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보고, 저, 누구시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딱 앉아있으면서, 별게 힐끗 보더니만, 모르는구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뭔데? 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이 상황을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보니까는요, 저쪽에서, 제 직속자 이제 기획실에 이제 있는 발단 사원이었는데, 기획실의 기획실장님이 황급하게 저쪽에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달려만 오더니만 저한테 손짓을 해. 어떻게 손짓을 했냐? 막 달려오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약간 저한테 비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뭐 해결하려고 그러나 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저는 좀 약간 뒷걸음질을 치니까는, 이 기획실장님이 딱 사장실 입구에 딱, 들어서자 그 안에 이렇게 앉아있는 할아버지한테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누구였냐 하라고 하면은, 제가 들어간 회사의 그룹 회장님이셨습니다. 아니, 그럼 저는 자기가 입사한 회사의 회장님 얼굴을 몰랐느냐? 왜 몰랐느냐? 아, 여기도 좀 이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뭐, 그때까지 대주주였던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들어갔을 때쯤 해가지고, 다른 회사로 이제 인수가 됐어요. 그런 지 이제 얼마 안 된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제가 들어간 이제 회사를 인수한 그룹의 회장님이셨는데,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어디 뭐 사진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 제가 입사 시험을 볼 때 면접관으로 들어왔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는 제가 뭐 할 길이 없었던 것이지요. 참고로 뭐 저한테 가보라고 했던 저보다도 먼저 회사에 들어왔던 그 관리부 선배도 사실 그 양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은요. 결국 이렇게 되니까는 말단 신입사원이 그룹 회장님한테 저 누구시죠? 라고 이제 이렇게 물었던 그와 같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와 비슷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 조물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시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시는 곳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등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은요, 근데 먼저 누가 알아보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은 먼저 누가 알아보았느냐? 바로 영적인 존재인 마귀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얘기하는데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누가복음 4장 34절, 누가복음 4장 34절, 이것도 마귀의 말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귀들은요, 예수님이 그냥 다가가시기만 해도 먼저 알아보고 벌벌벌벌 떱니다. 그러나 이를 누가 못 알아보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혼자서 똑똑한 척만 하는 이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아, 당대 뭐 지식인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지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 이야기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논리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냐, 어떠한 논리로 이를 이루신 것이냐라고 하면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예를 들어서요, 어떤 왕이 있었다고 칩시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는 왕이 직접 만든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법을 안 지키고는 그와 같은 죄를 지었어요. 왕은 그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있었던 법을 없애요? 그러면 법을 없애면 그 사람들의 죄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요. 근데 만약에 법을 없앤다면, 왕이 직접 만들었던 법을 없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즉 왕이 스스로 선포했던 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했느냐라고 하면 일단 외국에 살고 있는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잘 지내니? 네가 좀 내 백성이 사는 나라로 가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말씀하십니다. 국제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면 좀 곤란하니까는 네가 살고 있던 나라, 네가 살고 있던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고 이 죄 많은 백성들이 사는 국적을 취득해라. 그래서 아들은 또 순종을 합니다. 아들은 왕이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던 아주 좋은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고 죄 많은 나라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왕이신 아버지가 종이 한 장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 종이에 도장을 찍어라, 사인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장이 뭐냐, 종이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바로 이거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자백서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은 아무런 죄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죄는 그 나라 백성들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왕인 아버지는 아들한테 그 자백서에 이걸 다 네가 했다, 이렇게 사인을 해라, 이렇게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사인을 하면은, 네가 도장을 찍으면은 저 죄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에 이 아들은 사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자 왕인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판결을 내리겠다. 내 백성들은 모두 무죄. 그리고 내 아들,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해서 죄 많은 백성들은 용서를 받았고, 반면에 아무런 죄가 없는 왕의 아들은 백성들의 죄를 모두 다 뒤집어 쓴 채로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옛날 동화 이야기가 있었더라면 지금까지 남아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벌써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는 방법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없앤다는 것은 성경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우선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될 뿐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죄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몇 명 안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죄가 없는 온전한 누구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조물주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율법은, 자, 그럼 누가 지켜야 할 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 나라 법으로 외국에서 잘 살고 있는 외국인을 처벌할 수는 없지요. 만약에 그랬다가는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된 것이니까 아무런 외교적인 문제가 없이 처벌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인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벌을 받아야 하는데 내국인을 대신해서 외국인이 벌을 받을 수는 없는 것처럼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다 덮어 씌우시고는 율법을 어기면 죽음에 처하라 라고 하는 율법 규정 그대로 그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율법을 모두 완전하게 하셨다, 모두 이루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입니다. 아무도 율법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전사형수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형수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겠지만 전사형수. 라고 하는 말씀.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인데 일본에서는 종종 전사형수, 모토시케슈라고 하는 말을 종종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누구한테 대해서 쓰이는 말이냐라고 하면은요. 이는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한테 전사형수라고 하는 말을 일본에서는 주로 씁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요, 사형수는 아직 죄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죽어야지만 죄값을 치르는데, 근데 사형수인데 이미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더 이상 사형수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즉 사형수는 이미 죽음으로써 자신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지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장면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신앙이 없는 일본 분으로부터 대단히 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신앙이 없는 분이, 뭐 신앙이 있는 새신자라고도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서 들으셨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 오래 다니셨다고 해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넘치는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질병이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가난이 축복일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단순히 그것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면은 이는 큰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왜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을,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두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병이 나음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자격이 주어졌고, 우리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라고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내일 당장 멸망하게 되었다면, 아무리 오늘 내 질병이 나음을 받고, 아무리 오늘 내가 큰 돈을 벌고, 아무리 오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축복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으로 이루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마침내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